있어도 웃지 못하는 게 삶인데 여자라서 참 슬픈 세상인데 난 오늘도 이 무대 위에서 웃으며 크게 노래 불러요 남자니까 웃으며 보내줄게 내 맘 잊어도 잊지 못하는 게 사랑인데 여자라서 참 슬픈 세상인데 난 오늘도 이 무대 뒤에서 웃으며 그대 기다리네 괜찮아요 뒤돌아오지 마세요 울고 싶어도 웃잖아요 나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살잖아요 관객들 사이를 스치며 나를 버린 그녀와 눈이 마주쳐 멈칫하지만 숨을 가누며 무대를 내려와 그녀를 기다려 벌써 몇 시간째 오늘도 술에 취하고 낯선 곳에서 슬픈 잠이 들죠 괜찮아요 이젠 웃을 수가 있어요 여자라서 바보처럼 웃어요 나 괜찮아요 뒤돌아오지 마